우리 지금부터 시작이야. 우리 모은 꿈이 하나 된 이곳. To love forever chase. Go for the lose till one. One, two, three, yeah! 길이란 게 숲속 사이로 소리 없이 걸어가도 제자리. 저 슬픔 쌓인 돌탑주기 맴돌고만 있어요. 가녀린 한 주기에 바람소리 다가와 아른하던 안개빛이 거치면 날 어디선가 바라보며 반겨주는 그렇게도 네가 난 그리웠는데 과연 기다림에 지쳐가던 눈물들은 기쁨이 되고 밤새 꿈 꿈꾸며 어둠 견딘 희망찬 초록의 나뭇잎처럼 가요. 저 아침에 쌀을 찾아서 우리 바람 타고 달려요. 두려워하게 되었죠. 내가 선언한게 있다면 두렵지 않아. 쓰러지지 않아. 부러질 있어도 괜찮을 거야. 아마 어둠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할 때 길을 잃어 이리저리 만들고 있을 때 아무 생각하지마. 항상 내가 있을게 너의 곁에. 가만히 안개비가 내려도 헤매이지 않을래요 함께면.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길이 같을 테니까. 은빛의 구름들이 짝을 지어 흐르는 하늘 아래 눈이 부신 언덕길. 저 아침 꽃을 피워주던 새를 불러 모아요. 은달진이 맘 내 가슴 속에 모든 순간 너는 언제나처럼 해맑은 미소 숨차와 행진처럼 빨간 두볼 가득히 내게 미소 짓죠. 내 손을 잡은 너만으로도 넉넉한 이 하루 잠시만 눈 감아보아요. 수많은 시련들 나를 향해 있지만 두렵지 않아. 너와 함께 한다면 내 앞에 너무 잠겨 당황 말고 그냥 넘어버려. 망뜨고 웃으면 내 두렵거나 힘든 애 이겨내면 돼. 실패하고 나는 찾아와 언제나 내게 찾아간다면 끝인 거야. 인생이라 끝장에 패드 엔딩 따위 그냥 생각 말고 넌 나아가면 돼. 밤새 별 꿈꾸며 어둠 견딘 희망찬 초록의 나뭇잎처럼 가요. 저 아침에 지쳐가며 쉬어가요. 바람 스쳐 지나는 작은 나의 어깨 위 그대 뛰는 이 가슴에 그리는 내일 아름다워서 난 가슴 벅차오.